그냥 읽은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고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록할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 신약성경이 27권인데 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배열이 됐냐, 마태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왜 배열이 됐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는 기록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배열이 됐다. 그럼 무슨 목적이냐 하면은 우선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historical facts, 역사적인 사실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교리가 나오는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됐다 그랬죠. 사복음서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교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허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약성서가 순서적으로 배열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복음서 개관을 말씀드리겠는데, 사복음서는 신약성서의 앞부분에 나오죠. 앞에 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 해가지고 공통의 공자, 본다는 관자 써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ynoptic Gospel,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무슨 성이라고요? 인성.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다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 언제 하나님 시켜줬냐? 그렇게 말하고, 그건 정신병자들이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God, man, 하나님이신 인간이단 말이에요. 보통 인간하고 다른 인간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신 인간. 그 가운데서 앞에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는데 한 권이면 됐지 왜 세 권씩 쓰느냐? 이 세 복음서, 앞에 있는 세 복음서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왕. 그럼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마태복음은 무슨 직분을 강조한다고요? 왕 직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각각 복음서가 독립된 특징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먼저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왕이시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마태복음하고 각 복음서의 맨 앞에 하고 끝머리를 보면 돼요. 그러면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 하늘과 땅이 있는 세상이란 말이 아니라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만약에 인간의 족보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시간 간격이 800년 내지 900년 간격이 있습니다. 8,900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냐? 다윗의 자손이 다 누구니까 그렇죠? 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부터 17절까지도 그 족보의 내용을 쭉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어느 지파의 후손이죠? 그리스도가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우죠.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불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왜? 다윗의 후손은 모두 다 유다의 왕가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여호야긴까지가 14대요.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까지 보면 14대가 넘어요. 유다의 왕이 14명이 넘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누구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바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잊어버렸네. 므낫세 암몬 요시아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게요 22이나 되는데 왜 14대라고 하느냐? 그건 뭐냐면은 22 왕이 있어도 그 중에 8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족보에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못 들어간 왕도 있어요. 유다의 왕이 20명이었고 다윗 솔로몬 치면 22이 되는데 이걸 14대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 신앙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존재했다고 치지도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대인데 14대로라 다윗부터 여호야긴까지가 14대로라 그러니까 14명만 믿음으로 살았고 나머지 8명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여호야긴까지 14대요 여호야긴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끝머리도 왕이라는 사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머리 맨 끝머리 18절을 보시죠.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분은 누굽니까? 왕이죠. 왕. 왕이 지금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무슨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왕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나라, 왕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킹덤, 헬라말로 바실레이아, 킹덤이란 단어가 5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국이 있는 거죠.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이 다른 나라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고 천국은 미래의 천년왕국에 일어난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다른 복음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강조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통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은 인간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책임질 일이 없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 제일 큰 나라의 황제였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자기가 보고를 받지. 그런데 다니엘이 딱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7년 동안 소처럼 풀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손톱이 세발톱처럼 되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신세를 당하게 될 것이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7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이런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아,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입니다.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그래도 그 왕들이 다 제일 높은 왕들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왕한테 잘 보여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복 받는 비결은 왕한테 잘 보여라, 그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시다? 선지자, 선지자이시다. 선지자. 물론 선지자이지만은 종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걸 강조한다. 하지만 사실은 선지자 직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에도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또 끝머리에도 선지자로 끝나고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장에 보니까 선지자가 나옵니다.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주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맨 처음부터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선지자 이사야 얘기가 나오고 또 침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14절부터 막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막바로 설교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귀절 마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도 보시죠. 16장 19절로부터 20절 맨 끝머리 부분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뭘로 끝나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설교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그냥 놀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요. 엄청나게 부지런히 일하는 종 같은 선지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활동의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Gospel of Activity.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지 않아요.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어요? 종은 족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피가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피씨가 그 옛날 중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장군의 후손은 아니고 우리가 그 장군의 이름 끝머리가 피자래. 피자 가죽피. 그래서 이 장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끝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원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저는 방언이 나와도 진 땅의 장화 바른 땅의 운동화 중국 방언이 나오지 무슨 일본 방언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아 그런데 예, 중국 성인데 우리를 보고 무슨 천방지축 마골피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린 족보가 있다 이거야. 족보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쌍놈이냐고 물어보면 펄쩍 뛰고 우리가 왜 쌍놈이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같이 일하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에게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종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체 없이 주제 없이 일하시는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게으름과 나태는 인간의 죄성의 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지런한 분이시니까요. 마가복음은 그러므로 게으름과 교만을 배척합니다. 종이 무슨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교만하다 그러면 그것은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냐? 종으로 청소하고 뭐 화장실 닦고 그런 일을 하냐? 그게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손, 주의 손. 다른 복음서에는 가끔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되신 그리스도, 일꾼이신 그리스도,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고치고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기 때문에 제일 짧은 책이에요. 신약 학자들은 요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베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짧긴 짧아도요 제일 짧은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빼고 일하신 기록만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내용상으로는 짧아도 예수님의 설교가 빠져있고 활동 상황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책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직분? 왕 직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슨 직분? 선지자 직분. 선지자인데 딱 뭐 왕관 쓰고 폼 잡는 선지자가 아니라 종처럼 일하는 선지자라. 주의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선지자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게을르면 안 되죠. 두 가지 만자는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태만이고 또 하나는 교만. 두 가지 만은 갖다 버려야 돼요. 무슨 만 무슨 만? 태만 교만. 태만 교만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제사장 얘기로 시작해서 끝머리에도 성전으로 끝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처음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고 마가복음은 처음 선지자로 시작해서 선지자 사역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은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끝머리도 성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또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얘기, 성전 얘기,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얘기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도 보세요. 맨 마지막. 누가복음 맨 마지막 챕터 24장 50절로부터 5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가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성전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슨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직분. 누가복음은 레위기의 희생제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누가복음의 첫 페이지는 의식적인 희생제사, 의식적인 성전의 직무로 시작이 되지만 누가복음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대희생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전에 있다.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처음에 의식적인 희생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희생제사로 끝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무슨 직분? 왕 직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아이 복음서가 왜 여러 개냐고 하나로 합치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똑같이 보지만 특징이 다 다른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인간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영원성, 영원히 계신 말씀 그리고 인격성 이런 것들이 한 구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신성을 가지신 말씀이 인성을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봐줄 수 있지만 없다고 하면 자기가 어디 가서 다 찾아봐서 없다는 거예요. 옛날 한경지 목사님 설교해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하나님 탁 찾아서 없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왜 달나라 가셨을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또 달나라에 가서 탁 찾아봐서 없다 그래도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동안에 지구로 다시 가셨는지 알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온 세상을 다 보고 없다고 하기 전에 한두 군데만 보고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여 무식한 자인 것입니다. 집을 보고서 아, 이 집이 우연히 생겼도다 하는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가 얼마나 고도로 잘 계획된 세계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아, 이런 감탄이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닙니다. 아니 산에 가서 그 위대한 나무들과 산을 보고 야 누가 우연히 바위를 갖다 여기다 올려놨네. 저기 속리산 가가지고 문장대 가갖고 야 누가 힘도 좋다 우연히 여기다가 이런 걸 올려놨구나. 이런 사람은 바보죠. 바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끔 산에 가서 하나님 작품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부탁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무도 심어 놓으시고 돌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그거 조금 개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건 조금 개조하는 거지. 거기다가 갖다가 도로 포장하고 그런 것이지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취했느냐? 로고스,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본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제가 봤다는데 웃기는 사람이죠. 볼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봤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계시해 주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성인 것입니다. 뭐 인간이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만났다, 그런 것은 가짜예요. 가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God-man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도 신성으로 시작해서 또 끝머리 가보시죠. 맨 마지막 구절 끝머리 끝머리 2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니 이 세상이라도 부족한 만큼 많이 행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더 계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사람의 한 일은 책 한 권 자서전 쓰면 끝이지. 그것도 이제 구라를 많이 섞어가고서는 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도 역시 족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족보 없는 책이 복음서 중에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뭡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종으로서 선지자처럼 일했다고 하는 마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시니까. 제사장이신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인성을 가지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런 인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가 이것이 왜 쓸데없이 네 개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각 다른 안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모두 다 읽고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복음서를 가까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이런 것을 잘 알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